Bass, drum, rhythm 위에 mic, guitar, player, this is I'm flying out of control, 조정 불가, hold up, hold up, you know who we are. Yo, yo, this is I'm flying sensations, okay, come on. 기가 막혀 나를 부르는 빨간 입술, oh la la la la la, oh la la la la la. 기가 막혀 말을 걸 수 없는 도도한 말, Cupid arrow 나 맞아버려 그대로 답답해 넌 도대체 왜 왜 there 난 무기력해지고 yeah babe I'm doing it right oh my god be my babe oh my be my babe 물음에 답해 will you be my darling 빠져들어 점점 더 넌 기가 막혀 나를 부르는 빨간 입술 oh la la la la la oh la la la la la 기가 막혀 말을 걸 수 없는 도도한 말투 Oh la la la la la Oh la la la la la 기가 막혀 Sexy, cutie, honey, beauty, full lips, 빨간 tulip 고민 없이 고민 후지 난이 실루 as a holy 남자들은 한둘이 아냐 물론 다 그네처럼 다가왔다 떠나가 널 혼자 두네 견디쳐 있겠지 그런 사랑의 허나는 달라 너랑 상 끌어안고 곁에 둘래 내 품에 Oh my god be my my babe Oh my be my my babe 물음에 답해 will you be my darling 빠져들어 점점 더 넌 기가 막혀 나를 부리는 높은 콧대 Oh la la la la la Oh la la la la la 기가 막혀 눈을 뗄 수 없는 신비한 타투 Oh la la la la la Oh la la la la la 기가 막혀 열이 받아 기가 막혀 열이 받아 Yo 미미한 발라도 넌 정말 pretty 단추와나 불러도 넌 sexy 날개뼈이 새겨진 문신에 미쳐 돌 것 같아 기가 막혀 답답해 넌 도대체 Where, way, there 난 무기력해지고 Yeah, babe I'm doing it right 기가 막혀 나를